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이룬돌 국제학술 토론회에 참가할 러시아, 벨지그, 중국, 프랑스, 볼스카, 오스트랄리아, 이스파냐, 웬남의 대표단 대표들이 27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